사준 거니 처음 내 사랑 비춰주던 넌 나의 이별까지 본 거야 You still my number one 날 찾지 말아줘 내 슬픔 가려줘 저 구름 위에 너를 숨겨 빛을 받아줘 속에서 따뜻한 그의 손 느낄 수 있어